꺼져 이 순간도 마지막처럼 You know your love is crazy 항상 그랬지 Oh my baby 사랑해 기억해 I love 너의 모든 걸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정열 속에 뜨거운 동남을 던져 Just like a lover We are one Cause we I'm gonna